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읍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광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용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는 군부대에는 수령결사옹이 정신, 조국수호 정신이 용감마냥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2년 1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위치도 정해주신 이곳 군부대에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003년 12월 이곳 군부대를 찾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지도 표식비를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부대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며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싸움 준비를 완성하고 후방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5월 9일 미기공장에서 생산하는 미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투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이곳 군부대에도 뜨겁게 오려있다고,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언제나 영광의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전투정치훈련 성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빛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중읍 정치대학 강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오중읍 정치대학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군인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강의를 잘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강령을 바로 정하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원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야외 훈련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양 자리들을 보아주시고 품들여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익측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적구에서 싸워야 할 전투원들을 군사 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설사 단두대에 올라선다고 해도 혁명적 신념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적들과의 대결은 벌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찬 군인들의 정치 사상적 우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적들을 타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부대가 배출한 영웅들의 사진을 한상 한상 보아주시며 공화국 영웅이 참으로 많다고, 영웅 전사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투원들은 그들의 넋을 이어받아 앞으로 조국 통일 대전의 돌파구를 열어젖히는 싸움에서 모두가 영웅이 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식당 콩창고를 돌아보셨습니다. 식당의 온도가 알맞춤하고 조리대의 음식감들도 가득히 차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전투원들은 훈련 부담이 큰 것만큼 고기, 달걀, 물고기를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더 잘 공급해주는 것과 함께 어머니의 심정으로 구미에 맞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잘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군인 1인당 매일 250여 g 이상 차례지게 콩농사를 지었으며 콩 음식을 다양하게 해먹이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해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콩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군부대가 올해 콩농사에서도 대풍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동지께서는 군사 강실에서 군부대가 맡고 있는 전투 임무와 전투 동원 준비 정령 훈련 실태를 요약하셨습니다. 군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 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 구현하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지휘관 참모부 일꾼들, 전투원들을 맡겨진 전투 임무를 능숙히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은 싸움 준비에서 빈틈은 없는가, 적들과 싸워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늘 사색하면서 당의 의도대로 훈련에서 당정책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화, 다각화를 훈련혁명의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훈련을 강도 높이 조직 진행함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을 다병정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 싸움꾼, 현대전의 농수, 펄펄나는 맹수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부대 전투원들의 용맹스러운 훈련 모습을 보시고 훈련 열의가 대단히 높으며 군사 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척같이 준비되었다고 지하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올해를 훈련 혁명의 해,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대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전투원들을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부대에 관한 영웅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도 돌아보시면서 전투원들의 생활을 진오보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곳 군부대 전투원들은 최고 사령관의 눈과 귀, 길잡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작전 임무 수행 지역에 대하여 환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 자리를 놓고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할 때 대한 문제, 훈련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때 대한 문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투 문건 수정 보충 사업을 잘하여 모든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자기 전투 임무에 정통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항일 유격대식 부대 지휘 관리를 짜거둘 때 대한 문제 등 군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호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의 전투원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필승불패의 지략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음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